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메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화가 주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빛이 고져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호전몽을 어이 꿀 수 있나 내가 만일 님 못 본 채 묵혀고 혼이 되거든 무덤 앞에 선 난 도는 망부석이 될 것이 무덤 근처 선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디스란 말이냐 숙대머리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숫대머리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